큰 사기꾼은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약속들을 잘 지켜나간다고 하죠. 예를 들면 작은 돈을 빌렸다가 정확한 날짜에 이자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돌려줍니다. 그러기를 반복하면서 마침내 이런 말까지 듣기에 이릅니다. 난 사람은 다 못 믿어도 저 사람만은 믿을 수 있어.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은 비교적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뭐 의심 없이 덥석 내주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은 짐작하시는 대로입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큰 비밀을 간직하고 싶다면 사소한 부분에서는 솔직하라. 사소한 말과 행동에서 솔직해 보이면 사람들은 더 이상 파고들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건요, 보물을 어디다 숨겨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노릴 만한 금고 안에 두느냐, 아니면 현관 신발장 속에 툭 던져두느냐. 없었지 내 네, FM 영화음악 오늘 첫 곡 그녀를 믿지 마세요 중에서 박혜경이 부른 곡 그녀를 믿지 마세요로 문을 열었습니다. 청취자 정재윤 씨가 신청하신 곡이었는데요. 어떠셨어요? 지난 하루 무사히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또 하셨어요. 참 제일 신나더라고요. 4월 1일이 사실 뭐 4월 1일만 거짓말을 합니까? 1년 365일 내가 나를 속이는 거짓말, 남에게 거짓말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은연중에 하는 거짓말 무수히 많이 하면서도 4월 1일을 확 풀어놓으니까 참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4월 1일만큼은 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지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2004년 4월 1일 여러분은 무사히 보내셨나요? 그런데 사실 작년 4월 1일 2003년 4월 1일은 영화를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참 슬픈 날이었어요. 그래서 2003년 이후에 4월 1일은 우리에게 조금은 다른 날로도 기억이 되는데요. 바로 우리와 빛나는 한 시절을 보낸 홍콩 배우 장구경이 거짓말같이 정말 농담처럼 세상을 떠나간 날이었거든요. 아비정전의 낡은 비디오 테이프 위에 쓰여져 있던 말, 그 카피 기억하십니까? 이 영화를 마지막으로 우리의 청춘은 끝났다. 그래서 이 작년 4월 1일에 많은 사람들이 아비정전을 먼저 떠올렸어요. 저도 그랬고요. 그렇게 참 얼마 동안 이 말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만들었는데 평생에 꼭 한번 땅에 내려앉는다는 발 없는 새는 그렇게 죽음과 함께 비로소 평화를 맞이했습니다. 1년 만에 돌아온 만우절. 그래요. 지금이라도 그의 죽음이 거짓말이었다고 누군가 이야기를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와 같이 한 소중한 1분, 그 지울 수 없는 과거로 회상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이라고 스스로 위로해보게 되네요. 청취자 고범석 씨도 오늘 그 장구경을 떠올려 주셨는데 우리 이 곡 한번 같이 들어볼까요? 그가 직접 부른 곡입니다. 야반 가성 속에서 어둠 속의 멜로디. 고속도로 중간에 엔진이 말썽이면 정말 아찔하죠. 대형 트럭의 엔진 관리, 셀 틈이 없어야 합니다. 엔진의 수명까지 영향을 미치는 엔진 오일, 세계적인 디젤 엔진 오일, 셀로 관리하십시오. 시네마 천국 속으로 밤이 흐르면 하늘은 어느새 음악이 되고 어쩌면 그대도 이 밤 떠올리겠지 음악이 4월 1일 신문 일면 기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전쟁이 종결되고 평등, 평화, 자원 공유. 그 첫 번째 내용으로 남한과 북한이 평화 통일되다. 청취자 조정봉 씨가 영화에서처럼 정말 거짓말이 현실이 되듯 이런 기사가 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려주신 글이었습니다. 참 그러게요. 가끔씩 상상해보잖아요. 이런 일들. 근데 이게 만우절에나 통용되는 거짓말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실제 이런 방송이 있었어요. 어느 해인가 4월 1일 아침 방송에서 그러니까 영국에서요. BBC 방송국에서 패트릭 무어라는 아주 저명한 천문학자를 초빙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양과 지구가 평소와 다른 궤도상에 놓여서 지구 몇몇 어느 지방에 중력이 약해지는 현상이 일어날 거라고 아주 그럴듯한 거짓말을 했다고 해요. 게다가 이 천문학자는 방송에서 청취자들에게 이런 부탁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점프해서요. 중력의 변화를 실감을 했는지를 한번 방송국에 알려달라고 이렇게 부탁까지 방송에서 했어요. 참. 그런데 정말 수백 통의 전화가 걸려왔답니다. 물론 방송이 끝날 무렵에 담당 PD는 청취자들에게 협조에 감사하다라는 인사와 함께 오늘 만우절이었습니다 라고 능청스럽게 한마디 했다고 하죠. 글쎄요. 공영방송 영국 BBC 방송국이잖아요. 여기서 이런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귀엽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시청자 청취자를 우롱하는 실수로 저질렀다고 해야 할지 판단을 내리기 쉽지는 않지만요. 사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아무 거리낌 없이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죄책감 없이 수많은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대놓고 거짓말하라고 부추기는 이날 4월 1일은 그래서 참 역설적으로 다가오죠. sun. I feel that this is just goodbye for. 네, 이인경, 박혜진 씨 잘 들으셨어요? 아, 신청하신 거 영화 빅피쉬 중에서 펄잼이 부른 Man of the Hour였습니다. 키워드 영화탐험. 오늘 FM 영화음악의 영화탐험의 주제는 거짓말입니다. 자, 이 장면 기억하세요, 여러분? 절룩거리던 다리를 갑자기 똑바로 세우고 경쾌하게 걸어가던 남자의 뒷모습.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네. 케빈 스페이스가 정말 섬뜩할 만한 용기를 보여주었던 유주얼 서스펙트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과연 누가 범인일까? 정말 치열한 두뇌 게임을 벌이던 사람들은 영화의 막판에 결국은 이 볼품없는 남자의 감쪽 같은 거짓말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은 기분이 되었었죠. 비슷한 기분을 또 우리는 프라미어 피어에서 느꼈었어요. 그 순박한 희생양인 양, 뭐 끝까지 거짓말을 해대던 에드워드 노튼의 연기. 역시 우리의 뒤통수로 때렸죠. 이제 공포 영화나 스릴러 영화의 당연한 공식처럼 되어버린 마지막 반전. 이 반전이 있기까지는 늘 관객들을 향한 아주 천연덕스러운 거짓말들이 쭉 앞에 늘어놓아지기 마련입니다. 매치스틱맨에서 남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니콜라스 케이지, 그에게 어느 날 생명부지의 딸이 찾아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아빠의 사랑에 굶주렸다는 듯이 니콜라스 케이지, 이 남자의 삶 속으로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던 소녀. 이 갑작스런 딸의 등장은 니콜라스 케이지에게 새로운 삶의 기운을 불러일으키죠. 사기로 점철된 삶을 살면서 정작 자신은 그 어떤 것도 믿지 못해서 강박증에 걸린 그에게 어떤 죽어있던 부성을 일깨우는 한편으로 삶의 따뜻한 바람, 훈풍을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영화의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 딸은, 이 소녀는 니콜라스 케이지의 딸이 아니라 또 다른 사기를 위해서 거짓말을 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여자였음이 밝혀집니다. 자, 이런 영화들은 마지막 패를 놓기 전까지 정말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관객들에게 머리싸움을 걸죠. 그리고 누군가는 속았다는 허탈감을 느끼고 또 누군가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이런 통쾌함을 선사하면서 반전의 역사를 이어나갑니다. you to the summer wind. The autumn wind and the winter winds, they have come and gone. Still the day. Sighs his lullabies through nights that never end. My fickle friend, the summer wind, the summer wind, warm summer wind. The summer wind. 네, 영화 매치 스틱맨 중에서 프랭크 스나트라의 감미로운 음성 Summer Wind 들어봤습니다. 4월 1일 만우절, 영어로 April Fool's Day라고 하죠. 이 만우절의 유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프랑스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옛날에 프랑스에서는 봄이 시작되는 4월 1일을 새해로 지냈었다고 하죠. 그런데 1594년에 샤를르 9세가 이제부터는 새해를 1월 1일로 한다라고 바꿨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4월 1일에 계속해서 새해 행사를 하니까 이제는 1월 1일을 새해로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이 옛날 그 관습 그대로 4월 1일 새해 행사를 하는 사람들을 놀리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4월 1일에 가짜 새해 선물을 보내거나 초대를 해놓고는 헛걸음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결국 이런 풍습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4월 1일에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골탕 먹이는 것이 널리 퍼졌고요. 이 날을 새해로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4월의 바보 April Fool이라고 놀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청취자 이용수 씨는 좋은 거짓말이건 나쁜 거짓말이건 간에 영화를 보는 순간만큼은 그들의 거짓말이 들통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화를 보게 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게 거짓말 영화의 매력이라면서 영화 천사 탈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영화의 주인공은 교도소를 탈출한 두 명의 죄수죠. 로버트 드니로와 숀 펜.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이 죄수를 새로 올 신부님들이라고 오해를 하게 되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 두 죄수는 자신들이 신부인 척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에 빠집니다. 결국 영화는 이들이 그 숨막한 마을 사람들과 동화되어가는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데 참 이렇게 주인공이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 되면 이상하게도 우리 역시 아슬아슬하게 범죄 행위의 동조자처럼 돼서 영화를 보게 됩니다. 청취자 강혜영 씨가 말씀해 주신 웨이킹 레드에서 복권 당첨금을 둘러싸고 모두가 공범이 돼서 거짓말을 해야 했던 마을 사람들이나 영화 오 그레이스에서 그레이스의 대마초 재배를 돕기 위해서 거짓말에 동조했던 마을 사람들처럼 말이죠. run away. Maybe you'll tell. 오 그레이스 중에서 들어봤습니다. 스티브 할리의 Make Me Smile. 자, FM 영화음악 오늘 키워드 영화탐험 거짓말입니다. 네, 혹시 여러분 주위에서 거짓말하는 사람들 귀엽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세요? 저는 어린 꼬마들이 거짓말을 할 때 그 속이 다 빤히 들여다보이는 거짓말 가끔은 귀엽고 그게 상상과 현실의 어떤 경계에 있는 것 같아서 사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랑에 빠진 사람 누군가의 앞에서 자신을 조금 좀 근사하게 보이기 위한 거짓말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그것도 속이 빤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귀엽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 여자들의 거짓말 좀 귀여운 구석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남자들 앞에서 배부르다고 젓가락 내려놓고 집으로 달려가서는 양푼 한가득 밥 비벼먹는 어떤 내숭 백단의 아가씨들. 그녀를 믿지 마세요에서도 아주 귀여운 거짓말쟁이가 나오죠. 온 집안, 아니 온 마을을 속여버린 김하늘의 천연덕스러운 거짓말. 그리고 청취자 손유정 씨 말씀대로 결혼 만들기에서 황당하리만큼 늘 정말 거짓말을 쭉 늘어놓던 골디혼. 또 러빙 맨하탄에서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속여야 했던 제니프 로페즈. 이들도 모두들 꽤나 귀엽고 낭만적인 거짓말쟁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버스데이걸에서 생일 때만 되면 거짓말을 해서 여러 남자들과 결혼하고 한바탕 하고 챙기고 도망가는 여자. 유상한 러시아 액센트를 구사하던 니콜 키드만은 상당히 무시무시한 거짓말쟁이였죠. 자, 버스데이걸에서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합니다. 니콜 키드만과 로비 윌리엄스가 함께 불렀어요. Something Stupid. We go someplace to dance. I know that there's a chance you won't be leaving with me. Then afterwards we drop into a quiet little place and have a drink or two. And then I go and spoil it all by saying something stupid like I love you. In your eyes you still despise the same old lies you heard the night before. And though it's just a line to you, for me it's true, I'll never seem so right before. I practice every day to find some clever lines to say to make the meaning come true. But then I think I'll wait until the gets late and I'm alone with you. The time is right, your perfume fills my head, the stars get red and all the night's so blue. And then I go and spoil it all by saying something stupid like I love you. Your perfume fills my head, the stars get red and all the night's so blue. And then I go and spoil it all by saying something stupid like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Mais linda, mais cheia de graça, ela menina que vem e que passa, num doce balanço caminho do mar. Moça do corpo dourado, do sol de Ipanema, o seu balançado é mais que um poema, é a coisa mais linda que eu já vi passar. Ah, que estou tão sozinho. Ah, porque tudo é tão triste. Ah, beleza que existe. Ah, beleza que não é só minha, que também passa sozinha. Se ela soubesse que quando ela passa, o mundo sorrindo se enche de graça e fica mais lindo por causa do amor. Tall and tan and young and lovely, the girl from Ipanema goes walking, and when she passes, is when she passes goes. How can they tell her he loves her? 네, 두 곡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버스데이 걸 중에서 Something Stupid, 그리고 Catch Me If You Can 중에서 The Girl From Ipanema. 자, 바로 이 영화 Catch Me If You Can은 그야말로 인생 자체가 거짓말인 사람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연출을 맡았는데요. 프랭크라는 소년의 거짓말을 정말 아주 잘 보여준 영화였어요. 전학 첫날 선생님으로 위장한 소년, 일주일 동안 전교생을 골탕 먹이지를 않나, 그 후에는 기자를 4층에서 항공사의 허점을 알아내고 조종사로 위장해서 모든 항공 노선에 무임 승차하고 결국 회사 수표까지 위조해서 전국 은행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돈을 받아내게 되는 17살 소년. 만약에 이게 시나리오상으로, 그러니까 어느 작가가 만든 꾸며낸 이야기로 영화를 만들었다면 관객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영화가 어딨어 하면서 욕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실화였죠. 정말 거짓말 같은 진짜 있었던 이야기. 조지 클루니가 감독으로 데뷔했던 컨페션 역시 낮에는 TV쇼 프로듀서로 또 밤에는 FBI 요원으로 살아가면서 감쪽같이 사람들을 속였던 실존 인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거짓말로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의 이야기. 정말 드라마틱하죠. 최근에 개봉한 빅피쉬의 에드워드 블룸 역시 잊을 순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인 친구와의 여행, 늑대 인간인 서커스 단장, 샴쌍둥이 자매, 유령의 도시, 아들이 태어난 날 잡았다던 사람보다 더 큰 물고기. 정말 입에서 나오는 말 모두가 다 이게 진짜일까 가짜일까 의심하게 만드는 주인공. 하지만 그의 거짓말은, 아니 거짓말이라기보다는 허풍이라고 말하는 게 그의 마음을 덜 훼손시키는 것 같아요. 그 퍽퍽한 현실을 위로해주는 정말 가장 강력한 아름다운 약으로 작용을 하죠. 청취자 이준호 씨가 말씀해 주신 인생은 아름다워, 또 송유정 씨가 올려주신 굿바이 레닌의 거짓말도 역시 그렇습니다. 어린 아들을 혹은 이념을 지키려는 어머니를 돕는 정말 소중한 거짓말들이었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거짓말의 색이, 그래요, 서양 사람들이 말하듯이 하얀 거짓말도 있을 거예요. 늘 검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굿바이 레닌, 얀티 일센이 영화음악을 맡았고요. 클레어 피쉬가 허밍으로 불러준 Summer 78 들어봤습니다. 영화 시애틀에 잠 못 이루는 밤에서 여자들이 눈물 지으면서 줄줄 대사를 읊어대며 보던 영화가 있지요? Affair to Remember. 자, 유람선에서 우연히 만나서 불꽃 같은 사랑에 빠진 남녀. 하지만 그들에게는 각자 마음으로 책임져야 할 연인들이 있는 상태였죠. 이들은 헤어지기에 앞서서 몇 달 후에 다시 만나자는 약속을 합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요. 그런데 약속 장소로 달려가던 여자는 교통사고를 당하고 홀로 기다리던 남자는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두 사람은 재회하지만 여자는 끝내 자신이 불구의 휠체어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모두 그때 그 약속 장소에 가지 않은 것처럼 슬픈 거짓말을 꾸며댔죠. 사랑을 지켜내기 위한 가슴 아픈 거짓말. 이것은 한국 영화 스캔들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바람둥이 선비 조언은 조씨 부인과 내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절 여인 숙부인을 사모하는 척 온갖 거짓된 행동을 일삼죠. 그러다가 정말 이 숙부인을 사랑하게 된 조언,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된 그는 이제 자신은 숙부인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청취자 장성곤 씨가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네요. 영화 속에서 사랑한다는 거짓말은 웃음을 만들어내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짓말은 아픔을 주었다고요. 네, 영화 스캔들 중에서 이병우의 영화음악 조언의 아침 들어봤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영화 9살 인생에서 그 새침한 소녀 우림이 서울에서 전학 온 이 주인공 소녀는 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죠. 자신이 가진 모든 옷, 가방, 필기 도구들이 미국에 계신 아버지가 보내주신 거라고 우깁니다. 심지어 멀쩡히 한국 상표가 달려있는 옷도 미제라고 확박 우기는데요. 물론 우리미의 이런 거짓말 뒤에는 아이가 감당하기 힘든 아픈 사연이 숨어 있다는 것을 영화 마지막에 우리는 알게 됐죠. 청취자 박혜진 씨는 아직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소설 9살 인생에서 읽은 기종이의 거짓말에 대해서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그 주인공 여민이가 늘 그 뒤에 거느리고 있었던,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여하튼 주인공 여민이 근처를 떠나지 않았던 그 무표정한 꼬마 녀석, 여러분 생각나세요? 영화 속에서는 기중이의 비중이 그다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소설 9살 인생을 아직 읽어보지 못했는데 혜진 씨에 따르면 최근에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해요. 계약하던 날 선생님은 방학 숙제를 안 해온 기종이를 말 한마디 없이 무자비하게 때립니다. 나중에 여민이가 선생님은 저렇게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때리시냐고 묻는데 그때 기종이는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요. 선생님에게 잔소리하지 말라고 최면수를 걸어놨어. 근데 때리지 말라는 최면수는 통하지 않더라. 선생님은 때리는 것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인데 월급은 최면술보다 훨씬 더 세다고. 월급을 받지 못하면 사람이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최면술은 사람을 굶어 죽게 하지는 않으니까 결국 월급이 더 센 거라던 기종의 거짓말. 우리 청취자 박혜진 씨는 부모 없는 서름과 가난에 상처받은 기종이에게 거짓말은 유일하게 위로받을 수 있는 꿈속 같은 세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셨고요. 또 매번 그의 거짓말을 누구보다도 귀 기울여 들어주는 여민이의 마음도 참 예쁘게 느껴지셨다고 이렇게 글을 올려주셨네요. 영화가 담아내지 못한 영화 속 인물들의 다른 이야기, 그 원작에서의 그 기종이를 느끼기 위해서라도 원작을 읽어봐야겠네요. 아홉 살 인생에서 들어봅니다. 노영심이 작곡한 타이틀곡 내 이야기를 펼치며. 네, 오늘 FM 영화음악 키워드 영화탐험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살면서 누구나 다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꾸미면서 혹시 이야기를 꾸미는 와중에 내 마음이 찔리지 않을까 막 제발 저려서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어딘가 우리 MBC에 사보가 있거든요. MBC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조그만 잡지인데 거기에 그 방송이란 무엇일까 하고 정의를 내리는 게 꼭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 그 최양락 씨가, 개그맨 최양락 씨가 이런 정의를 내렸더라고요. 방송은 마술이다. 왜냐하면 그럴듯하지 않은 것도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놓고 혹은 사기도 아름답게 포장해서 보여주는 것. 어쩌면 방송은 허구의 인물을 대상으로 해서 카메라 앞에서 웃고 허구에 보이지 않는 청취자를 대상으로 해서 마치 옆에 있는 양 정말 거짓말처럼 하는 거지만 그 안에 만드는 사람들이 진심을 가지고 만들어낼 때 그리고 아주 근사하게 정말 잘 포장을 하면 마술 같은 효과를 빚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공감했어요. 사실 좀 마술학원 다닌 적도 있었거든요. 그 마술학원을 다녔는데 이 마술학원이 사실은 쇼더라고요. 마술도 정말 아주 아름답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마술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짓말은 잘하는데 아름답게 거짓말을 못해가지고 마술을 하다가 중간 때리쳤습니다. 여하튼 거짓말 만우절을 보낸 27시 FM 영화음악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좋은 시간이었나요? 오늘 마지막 곡은요, 아마 가장 아름다운 거짓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인생은 아름다워 중에서 동명 타이틀곡 인생은 아름다워 들으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신서씨, 권현인씨 듣고 계시죠? 저 정은이 명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혜영, 저는 정은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